안녕하세요. 아, 정호에 만나요. 네, 2017년 네, 첫 방송 아, 정호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여러분 익숙한 목소리시죠. 오늘 월요일 네, 남영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네, 그 시작할 때는 언제나 네, 저희 나물로 시작하죠. 네. 오늘이 방아풀 그리고 들깨잎 나물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올해 새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상큼하게 시작하려고 예, 깻잎 나물 혹은 뭐 방아풀 나물 사실 다른 건데 아.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상큼하다고 하시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그러면 들깨잎과 방아풀 이게 같이 소개를 해주신 거 보면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풀이 뭐 그런 약간 다르긴 거지? 해요. 물론 두 개 다 경상도 한국의 경상도 분들은 방아풀이 없으면 정말 죽고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죠. 왜 혹시 코리안더라는 풀 알아요? 코리안더? 아, 아니요. 몰라요? 네. 왜 우리 뭐 월남국수 먹고 할 때 조금 먹는 고수라고 하는 한국말로 고수라고 하죠. 영어로 코리안더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이나 뭐 인도 사람 고수. 예. 그 코리안더 굉장히 뭐 없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방아풀이 그 정도로 이렇게 없으면 아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풀이 바로 이 방아풀이고 또 방아풀하고 이제 뭐 방아는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사실은 깻잎하고 비슷해요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제일 적당한 답 같아요. 방아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깻잎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근데 이제 모양이 조금 깻잎보다는 좀 이파리가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좀 특징인데 예,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씨가 맺힐 때는 조금 아 깻잎하고는 들깻잎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요. 아무튼 둘 다 꿀풀과에 속하는 일년초예요. 그래서 어린 잎들은 이렇게 예, 나물로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용도도 거의 비슷해요. 예, 깻잎하고 방아잎하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네. 이 땅 뉴질랜드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뉴질랜드에서 뭐 야생으로는 그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들깻잎은 뭐 한국 분들 다 텃밭에서 다 뭐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겠죠 거의 들깻잎은 그렇죠? 깻잎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 올해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올해는 요즘 같이 이렇게 한 여름에 깻잎은 진짜 많이 먹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용도도 다양하게 쓰이고. 작년에는 많았는데 어디 그러나 갔지? 그러나 이제 깻잎은 이렇게 들깻잎은 집에 다들 재배를 하는데. 네. 방아잎은 집에서 재배하는 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경상도 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경상도 분들은 고향이 이제 경상도 분이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방아풀을 집에다 이렇게 몇 포기씩 재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 먹기 예.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뭐 들깻잎은 야생에는 없고요, 뉴질랜드에. 근데 이제 방아풀은 야생에 있어요. 야 뉴질랜드 야생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방아풀도 그렇고 이런 들깻잎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종류를 말씀하시는 예, 종류가 거구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아풀하고 똑같은 거를 뉴질랜드의 야생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같은 종류의 방아풀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향이 한국의 방아풀에는 하고는 조금 많이 약하죠. 하여튼 모양은 방아풀 하고 비슷하고 꼽히는 것도 그런데 맛은 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상도 분들은 에이 뭐 이게 무슨 방아풀이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방아풀로 볼 수 있는 풀이 뉴질랜드 야생에 또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코스타 때문에 이제 나루아이아를 갔었거든요. 나루아이아 유스 코스타 할 때 갔었는데 그 나루아이아 그 크리스찬 캠프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파킹해 놓고 이제 주변에 돌아보니까 정말 나물거리도 많고 방아풀도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아풀은 꽃이 보라색 꽃을 펴요. 연보라색 꽃이 펴요. 들깨하고는 들깨는 하얗게 꽃이 피잖아. 네. 방아풀 꽃은 보라색, 연보라색 이렇게 옅은 보라색 꽃이 핀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맛을 구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나물이라고 해서 꼭 저한테 야생에서만 뜯을 수 있냐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나물을 계속 야생에서도 뜯을 수 있고 뭐 들이나 산에서 네. 뭐 바닷가에서 혹은 텃밭에서 나물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마켓에서 마트에 가서 나물을 또 나물거리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 오늘 말씀드리는 들깻잎 나물하고 방아풀 나물은 아마 집에서 이제 재배해서 텃밭에서 재배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나 이 나물들을 보면은 다양한 용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들은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뭐 들깻잎이나 방아잎이나 똑같이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어요. 양 나물을. 그러니까는 방아는 사실 이파리를 여러 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파리를 깻잎이나 방아잎이나 이파리를 크게 쌈용으로 먹으려면 재배 방법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아. 네. 이 대를 하나만 크게 하고 네. 곁가지를 다 밑에를 쳐주면서 네. 이렇게 기르면은 이파리가 커요. 아. 네, 근데 이제 나물로 먹을 때는 그 곁가지를 쳐주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두세요. 그러면은 이제 곁가지에서 나오는 새로운 싹들이 이렇게 번지면서 잘게 이파리들이 나오면서 그런 거를 이제 따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용도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깻잎 나물, 깻잎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은 왜 깻잎이 이렇게 조그맣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재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깻잎을 어떻게 재배해요? 그냥 크는 대로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깻잎을 이파리를 쌈으로 먹을 때는 이 대가 줄기가 하나만 이렇게 우위로 뻗게 하고 곁가지를 다 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파리를 쌈으로 드시고 나물은 이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깻잎이나 방아잎이나 우선은 나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이건 네. 오래 데치면 안 돼요. 살짝 데쳐서 정말 이렇게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드시면 그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향이 좋고 식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쌈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니까 쌈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상추쌈이나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이제 뉴질랜드에 살면서 은근히 조금 이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하나는 파. 네. 파가 은근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깻잎이에요. 아 맞아요.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몇 장 이렇게 안 되는데 은근히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집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아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사 먹는 데 이렇게 이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깻잎은 뭐 정말 잘 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뭐 조그만 화분에도 뭐 아이스박스 같은데 버려진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거에다 해도 참 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깻잎은 한 몇 포기만 있어도 집안 식구들이 여름에 이렇게 쌈싸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는 방아도 마찬가지고 들깻잎도 마찬가지로 쌈싸 먹을 용도로 많이 쓰이고 네. 또 방아도 그렇고 이 깻잎도 그렇고 전으로도 부쳐 먹을 수 있어요. 깻잎전 좋아하세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응? 아, 아니, 뭐, 그 아. 다른 거랑 같이 해서 되는 건 먹었는데 따로 그것만 되는 적은 없고요. 네. 어린 것들은 뭐 잘게 썰어서 다른 거하고 다른 네. 채소들하고 네네. 미나리나 뭐 다른 거하고 같이 해서 이게 늘 전을 붙여서 크게 부침개라고 하죠. 네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깻잎 한 장만 달랑 이렇게 전을 붙여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특히 왜 어머니들이 깻잎에 전을 부칠 때 고기 다진 거 해가지고 고기 다진 거에 양념해서 깻잎에다가 이렇게 반을 딱 접어가지고 깻잎을 고기 속에 넣고 깻잎을 반을 딱 접어서 반달 모양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란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전 묻혀놓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이 녹음할 때는 항상 제가 배고픈 때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처에 또 도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나물, 쌈, 전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깻잎은 장아찌, 방아풀도 마찬가지로 장아찌, 피클 담아도 굉장히 좋아요. 뭐 옛날에 어머니들은 된장 속에다가 깻잎을 많이 이렇게 박는다 그랬죠. 된장 박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노랗게 아주 곰삭을 정도로 한 것을 된장이 막 묻은 거 그런 거 하나씩 얹어서 찬밥 그냥 하나 먹으면 그것도 아주 한 끼 훌륭한 식사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요즘 뭐 우리 한국 분들이 삼겹살 많이 먹는데 삼겹살을 꼭 이렇게 날 채소만 생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장아찌 담은 깻잎이나 방아풀이나 이런 걸로 같이 고기를 싸먹고 싸먹어도 굉장히 좋아요. 며칠 전에 저희 집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뉴질랜드에도 명이나물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네가 명이나물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요즘 명이나물로 싸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명이나물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그래서 산 마늘이라는 불이 하더니 그게 마늘 종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안 가보진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뭐 삼겹살을 그런 명이나물로 싸먹는다고 하는데 명이나물은 사실 장아찌를 담아서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아, 그냥 네.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보면 고깃집에 가면 장아찌, 명이나물 장아찌 담았던 거를 삼겹살 구울 때 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깻잎이나 방아풀도 장아찌를 담궈 놓으면 굉장히 뭐 꼭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도 그냥 물 찬물에 밥 말아 먹을 때도 이렇게 딱 얹어 하나 얹어 놓으면은 뭐 꿀맛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 샐러드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방아풀이나 깻잎 같은 거는 이렇게 샐러드로도 참 좋고 그냥 방아풀이나 들깻잎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뭐 양파라든가 뭐 다른 채소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요즘 참나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분들이 재배 많이 하시고 미나리도 좀 여러 개 놓고 이렇게 섞어서 샐러드로 할 때 방아풀이나 이 들깨잎을 조금씩 넣으면은 향이 굉장히 돋궈줄 수 있죠. 그래서 더 맛있게 샐러드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 샐러드 네. 거기다 깻잎도 넣고 네. 해서 비빔국수를 해 먹었거든요. 맛있겠네요. 아주 상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이렇게 샐러드나 비빔국수 뭐 이렇게 재료로 맛을 드실 수도 있고 또 깻잎이나 방아잎은 김치에도 많이 이용해요. 김치요? 네. 깻잎 김치. 깻잎 자체로도 김치를 담지만 배추 속 같은데 넣을 때 배추 소 만들 때 있죠. 배추 소.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백김치를 담아 오셨거든요. 네네. 같이 뭐 먹었는데 백김치 담을 때 깻잎을 이렇게 몇 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송송 썰어서. 네네. 그러니까는 김치의 그 이제 잘 익은 상큼한 것과 깻잎의 그 향긋한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김치 맛이 더 이렇게 살려지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양배추 가지고 이제 백김치를 맞아요? 만드실 때 보니까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요. 양배추 김치 할 때도 깻잎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면은 같이 잘라지고 같이 집어 싸 먹으면은 네. 이게 없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들깻잎이나 또 방아잎이 전골 요리 같은데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한국 분들 감자탕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 때문에 이렇게 방아잎이나 들깻잎 많이 넣고 또 경상도 분들은 뭐 이제 뭐 죽수제비를 한다든가 뭐 생선 매운탕을 끓인다든가 뭐 장어탕을 양탕을 끓인다든가 할 때 네. 뉴질랜드에서 우리 교민들 뭐 보신탕은 못 드시니까 양탕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름은 보신탕인데 이제 양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들깻잎이나 방아잎을 듬뿍 넣죠. 그러면 뭐 아주 맛이 좋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도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됐는데 네, 굉장히 많네. 그 외에도 더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효능은 들깨 같은 경우는 방아는 씨앗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런데 예. 이제 방아 잎이나 들깨 잎이나 똑같이 거의 성분이 비슷한데 요즘은 항암효과가 그 들깨잎이나 방아잎에 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암효과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또 이 특히 들깨잎이나 방아잎 같은 데 보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하나 로즈마리나 또 깻잎이나 뭐 민트나 이런 데 보면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것이 로즈마린 산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이 로즈마린 산이 들깻잎이나 방아잎이나 이런 데 박하 이런 데에 스피아민트 이런 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 상큼하잖아 일단 네. 좀 개운하고 그런 것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피톨 성분이라는 것이 피톨 예 들깻잎이나 방아잎에 들어있어요. 이 피톨 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암이 점점 막 커지고 전이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뭔가 자꾸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이 피톨이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아무래도 이런 박하나 들깻잎이나 방아잎 같은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일단 상큼. 상큼해지죠. 네. 이게 뭐냐면 가바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바 성분은 정신을 많이 쓰는, 신경을 많이 쓰는,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이런 일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일에 굉장히 좀 몰두해야 되는,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정신을 좀 맑게 해줄 수 있는 이 집중력을 좀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기침을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소화 흡수를 굉장히 이렇게 늦춰줘서 네. 결국은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음식을 빨리 먹지 말라고 그래요. 천천히 먹고 또 당뇨 환자들은 그 곡류 같은 거를 잘게 먹지 말고 덩어리째 먹어라. 덩어리고요?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잘게 먹으면 그것이 소화 흡수가 빨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당뇨도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들깻잎이나 방아잎 이런 거에서 들어있는 효능들이 소화 흡수를 낮춰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뭐 학자들은 천식이나 강장 효과에도 좋다고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경화 같은데 효과도 좋다고 하고 아무래도 이 들깨나 방아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이야기인데 피부 효능이 참 좋습니다. 요즘 뭐 남자들 때문에 예, 그래요. 이게 뭐 남자분들도 요즘 화장한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게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제 머리가 어떻게 까맣죠? 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염색을 했냐 그래서 저는 염색을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더니 그 어찌 머리가 이렇게 그러네요. 검정색이냐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그냥 말표 세탁비누 그 빨래비누로만 머리를 감는다고 했더니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사실은 뭐 남자들은 화장이라는 거 뭐 뭘 꾸미고 많은 걸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미용에도 관심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들깻잎이나 방아잎 드시면 이렇게 피부 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리고 들깨 같은 경우는 이파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씨앗을 이제 들기름으로 그쵸. 기름으로 짜서 맛있게 고소한 맛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예. 아 목사님 오늘 정말 상큼한 막 입맛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듯한 그런 나물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여름철에 보면은 이제 뭐 식욕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이렇게 나물 같은 걸로 또 입맛도 좀 돋구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앙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 사연입니다. 어려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쭉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이 되어서 지난달 처음 청년 코스타에도 다녀왔습니다. 조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느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또한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이 말에 황당하다고 말하는 조언이 있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교는 자유고 모든 종교들은 믿는 대상, 방법만 다르지 목적하는 것은 같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좀 배타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믿고 싶은데 기독교인은 왜 자기네만 구원이 있느냐고 말하는 소리에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타에서 같은 조에서 있었던 어떤 언니가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면서 딱 잘라 말하면서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조금 어려운 단어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에는 네,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네, 목사님 오늘 사연의 요점이 정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사연에 대한 어떤 요점 정리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뭐 코스타를 다녀온 처음 청년 코스타를 다녀왔다고 그랬죠. 네네. 이제 새내기 청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흐뭇하고 네. 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상담 코너를 이 자매처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상담을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 이 SPM 방송국의 신앙 상담 코너가 나물 이야기가 앞에 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청년들은 뭐야 이거 신앙 상담이라고 나물 얘기만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서 멀리했을 수도 있겠는데 좀 끝까지 좀 잘 들으면서 참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왜 꼭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받느냐 아니면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딱딱하고 한 가지 질문 같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상담 내용을 전개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뭐냐면 이제 교회와 구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타종교에도 혹시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타종교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배타성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실은 써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새내기 청년치고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그 코스타에서 모임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굵직한 개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만 봤었거든요. 근데 예. 펼쳐놓고 보니까 굉장히 큰 네, 그림처럼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늘 사연에서 우선적으로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면은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조언들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질문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질문은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단시간 짧은 시간에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아무튼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냥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왜 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는 말하고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말하고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전제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네. 말은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봉피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꼭 기독교 용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다른 종교를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 한 단어만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꼭 기독교 용어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도 봐도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구출했다, 구원해냈다, 이게 꺼내놨다 뭐 이런 쪽으로도 있는데 그렇죠. 네. 종교적인 개념으로 볼 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종교의 사람이 꼭 교회에 다녀야지 꼭 기독교에서만이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정말 먼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개념 정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 문제,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인 죽음의 문제, 그렇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그 과정을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죠.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의 개념이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하는 개념.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또 그들만의 구원의 개념이 또 이게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앞에 말씀해 주신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가지고 배타적이다라고 예.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배타적이다. 아유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배타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좀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데 배타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부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 역시 교리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예? 배타적이면서도 사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사실 또 배타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타적이에요. 예? 교리는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우 정말 너무 그러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 전혀 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시편 84편 3절에도 보면은 참새도 제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자를 얻었나이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관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네.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불쌍히셨고 배고픈 자라든가 어린이다든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르침을 배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들어야 돼요. 예. 오히려 사실은 이런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꼭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질 필요는 없겠죠. 예.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배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왜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못 박듯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예. 모습 때문에 저는 배타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삶 자체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소외된 아니면 뭐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들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개념 자체는 배타적이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타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타적인 교회의 특성을 지닌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기독교인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타종기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점에서 그런데 그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종교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다양해요. 근데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면은 종교가 단순한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예? 뭐 나라 전체가 단일 종교로 돼 있는 나라도 있고, 네. 예. 어떤 나라는 뭐 딱 달랑 두 개의 종교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종교의 다양성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 신기하다. 예? 뭐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다툼도 참 많은데 저렇게 다양한 종교,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분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라는 것은 종교 때문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매일 있죠. 지구상에서 매일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가 43건의 전쟁이나 다툼 이런 것이 일어난대요. 아, 크고 작은. 예, 크고 작은. 그런데 그 대부분이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예,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은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면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가족이나 사회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뭐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식구들끼리도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타종교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분명히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도 봉 PD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선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교리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다라는 이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예,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음속에 잊으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른 종교와 갈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조금 신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좀 많이 제가 마음이 아픈데 왜 너희가 믿는 예수는 선했는데 너는 왜 선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죠. 나는 예수는 믿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안 믿겠어.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데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 아니면 무신론자들에게 좀 이렇게 좀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들에게 보다 더 신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백성들이 무례히 행하다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무식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 지금까지 타종교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바라볼 때 문제시 삼아온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무시하고 경시하고 함부로 막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일반학적으로 보면은 종교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종교의 기능. 좀 더 사회를 밝고 건전하고 윤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에도 인류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어떤 이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담자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담 들어온 거 내용에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의 그런 윤리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다 종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습이지만 구원하고는 좀 다른 별개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부 상담자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 다녀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넓어져서 다른 종교와의 관계 문제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종교 다원주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좀 이제 질문 하나가 이렇게 조금 퍼져나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몽 PD가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좀 한 가지로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같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네.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또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개념에서의 종교의 기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네. 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요. 어떤 규모 있고 상식적인 행동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런 비근한 얘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러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귀를, 그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잘했다. 내 편에 잘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네. 그래 꾸짖었고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정말 신앙의 진수들을 보면은 그 다른 종교와의 속에서도 갈등 없이 이렇게 내 삶을 다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벨론의 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매국노 같은 소리를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속에는 정말 신앙인이 어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그 제가 어떤 그 기독교 언론의 기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트 이제 종교다운주의 문제도 나왔지만 종교다운주의 문제가 나오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또 한마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보다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그 기자가 쓴 글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전에 우리 서양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타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절대적 이제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것인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바구니가 타 종교에도 생겼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성을 드러내고 선하고 또 공정하고 진실하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들어가면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더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을 이제 좀 전에 해주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원주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어떻게 둘 이상 혹은 또 여럿이라는 네. 그런 뜻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이 꼭 종교 쪽에만 붙어서 종교다원주의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윤리,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원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아도 정치가 뭐 꼭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다른 형태의 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이 다원주의가 공언한 부분도 참 많은데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의 길 유일한 길 그것도 아닐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의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어 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큰 하나의 문제예요. 네, 말씀해 준 것처럼 제가 들었을 때는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종교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목적지는 하나다. 길만 다를 뿐이다. 예,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을 하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봉PD가 얘기한 것처럼 목적지는 정상 한 군데예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올라가는 루트는 여러 개죠. 그렇겠죠. 네. 예,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도 신에 이르는 방법도 다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어느 루트로 올랐냐 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뉴질랜드의 굉장히 자랑인 긍지인 그 에드먼트 힐러리 경은 1953년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등정하잖아요. 그때 이용한 루트가 어떠냐면 남릉 루트예요. 릉 남쪽, 능선 남쪽 능선을 타고 올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능선을 타고 올라가느냐 벽을 타고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능선 루트 벽 루트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전에 영국 원정대가 이 북쪽 능선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려고 일곱 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어. 다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힐러리 경은 남쪽 루트를 통해서 남릉 루트를 통해서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박영석 대장 네. 아쉽게도 이제 몇 해 전에 히말라야에서 고인이 되셨지만 이 박영석 대장의 뭐 누이나 그 형제들이 뉴질랜드에 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고 박영석 대장이 오른 길은 남서벽 루트였어요. 또 다른 길이네요. 이 길은요, 이 박영석 대장이 개척을 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루트를 코리아 루트라고 그래요. 예. 이 외에도 많은 루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독교든 불교든 무슬림이든 힌두든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이 루트는 다르지만 정상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저 이렇게 막 그냥 들어보면은 맞는 말 맞기도 하게끔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종교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등반에 비유한 게 옳은 방법일까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옳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일반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본다면은 예? 종교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교를 사회적 학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종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원주의로 이제 보려는 이제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절대적인 것에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 예, 자꾸 이제 뭔가에 자꾸 억압돼 있다가 새로운 것으로 탁 나와서 이제 절대적인 왜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돼?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는 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예,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기독교라는 것은 서양인에게는 혹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것은 아랍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겠지만 뭐 한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것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어떤 근본 원리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목적하는 곳에서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종교의 기능적인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평화. 종교의 기능이 뭐라고 있을까요? 평화. 평화. 마음의 안정. 또 뭐 심리적인 위안. 뭔가 인간의 연약함을 뭔가 내 좀 의지하려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렇죠. 이제 그렇죠. 평안하고 싶으니까. 예, 이런 모양.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신의 모양이 사람들에게서 달리 막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제가 기독교 꼭 목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문화를 살펴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인간을 통해서 신이 만들어진 신들.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다른 배경에서 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은 원래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신 하나를 보고 옛날에는 이런 신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불렀고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보고 이런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봤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무식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무식한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 종교다운주의 그 도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독교의 귀한 진리가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다운주의의 구원관이 어떠냐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으로 자꾸 종교를 보려고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종교다원주의 구원과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모든 종교의 신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신 개념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또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리를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가 네. 또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대로 철저한 그 인본주의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이해 이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또 종교다원주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자의적으로 넓혔다 좁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역시 이것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더 많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러한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뭐 즉 이제 뭐 절대적 진리가 없는 예. 네, 그런 시대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 젊은이들에게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시대에 이리저리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히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도 많아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갖고 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기독교인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세상 속으로 삶의 영역을 확 넓혀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 듣긴 했지만 예. 굉장히 계속돼서 좀 자주 들리는 소리긴 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굉장히 사실 무서운 네. 거예요. 쉽게 빠지길 수도 있을 만한 그게 어떻게 보면 유혹적인 말들도 많고요. 네.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답을 1 플러스 1은 2다라고 딱 답을 제시해 주지만 네. 대학에 들어가면 1 플러스 1이 뭐니? 라고 하면서 왜 1이 되니? 2가 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고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참 많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유혹도 많아지고. 예, 예. 네. 예, 저 특히 이제 그 술 문화 이런 파티 문화 이런 데 가면은 왜 안 먹고 왜 안 마시고 그래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그런 데에 우리가 입술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른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것들을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 네. 세상을 이끄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할 깊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올바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또 노력하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신앙적인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그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네 모두 이렇게 다 같이 좋은 말씀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오늘 새해 첫 들어서 신앙 상담이 다소 조금 무게 있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접근이 되어야 됐는데 언젠가는 한 번은 이야기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튼 네. 올해도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보다 건강하고 또 특히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도 정말 중요한 네, 상담과 함께 내용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